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들인 저국광복회 10대 강령, 유마니떼 신문 기자 마니앙 씨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태양절의 즈음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주체사상연구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 주체의 혁명 위협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자의 전문을 영쪽 조선인민군 차원건 85돌세 저음하여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